산은 아직도 푸르게 어우러진 수풀을 바라보며 병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네. 꾀꼬리의 구슬 목청을 메아리가 받아 넘겨 빡빡한 가지 틈을 휘돌아 굴러 넘겨 흐르듯 살아가면 앞길은 열리기 마련이네. 사람이 산 길, 물이 흘러가는 길, 산 마을 어느 집 물아가리에 물이 되어 고여 있다가 바람에 출렁거려가는 나란 시냇물처럼 여기에 흘러왔을 따름인 걸. 햇살이 얼음처럼 쏟아지는 과일밭 새까맣게 그을린 팔다리로 땀 흘리다가 칼을 철로 접어들면 살오른 실과들의 냄새를 풍기며 한 번쯤 나도 흐물어지게 익을 수는 해질 무렵에 석양 하늘 언저리 서러운 노을이 떨어지고 밤 그늘 덮이면 초록별이 하나 둘 솟아나 은근히 속삭이며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네. 수줍은 달빛에 조촐하게 물들어 영롱이 자라난 한 그루 양나무 그 곁에 깃들어 슬기로움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기쁨이 아닐까. 죽음을 기다리며 구름 속에 파묻혀 기러기처럼 한 백년은 이 냥사를 이루다 도와 슬기채 졸아간 예시도 피도와 마영 매한 사르리로다.